남조선이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미국에서 반미 반전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 성원들이 재미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와 함께 1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군은 광주 학살 만행을 책임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